겨울이 다시 불어온다. 시간이 또 흐른 걸까. 나만 빼고 모두 변했다. 아프도록 외로워진다. 아직 널 그리워하는 난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 남아 추억을 모두 모아 눈을 감고 떠올려 본다. 해가 짧아져 밤이 더 길어. 시린 맘 위에 허름 같은 게 녹았네.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다 보니 미려 따위의 온기를 잃어버렸지 그래. We are like movie 막힐 듯한 숨이 그 옛날 얘기에 어색하게 다시 몸부림. 어쩔 수 없대 하면서도 니은 적에 멈춰 하다 보니까 생각나. Winter falls 떨어진 내 눈이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하게 falls. 아직 내게 남은 내 모든 걸 다 지워볼게. I love you, love you, love you. 너도 그랬던 love you, love you, love you. 다시 falls 떨어진 내 눈이 떨어진 내 눈이. I'll be okay. 이젠 됐잖아. 상관없어 go away. 기억 속에 너를 찾는다. 그 손잡고 그때 걸어가. 따뜻했던 겨울이었다. 그땐 전부 아름다웠다. 조용한 하늘 아래 숨어 맘을 모두 비워. 그댈 있는 것보다 밀어내는 게 남아 쉬워. 그래 그대가 그리운 건지 그대가 그리운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나의 이름 모를 미련들이. 괜히 센 척을 해봐도 나만 우습게 돼. 사계절이 몇 번 지나야 괜찮아질까 해. 아프기만 하겠구나. 추억을 찾아도 나만 초라해지고 생초만 남아. Winter falls 떨어진다 눈이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하게 falls. 아직 내게 남은 이 모든 걸 다 지워볼게. I love you, love you, love you. 너도 그랬던 love you, love you, love you. 다시 falls 떨어진다 눈이 떨어진다 우린. 긴 꿈을 꾸다 일어난 것 같아. 눈이 내리고 시간은 멀어진다. 널 품고 있던 계절이 다시 올까. 이젠 보내야 하는데 힘이 든다. Winter falls 떨어진다 눈이 어떤 것보다 깨끗하게 falls. 아직 내게 남은 내 모든 걸 다 지워볼게. I love you, love you.